so good to be back. And there's something I want to say. Are you ready? Now, drop the beat, yo. 뜻하시고 조용한 날 좀 맞춰 바라고 죽급서도 널 좀 살짝가 바라고 조용한 터로 스카바기바기 친다 뭐 죽급서야이 약구 끝까지고 조용한 터로스만 유지고 하꾼 마음가만 남들 나타나고 조용한 터로스가만 남당이 뜨나고 뒤를 밟았다고 까딱한 뒤를 빨았어 린구 까딱한 뒤를 빨았는 두와 까딱한 뒤를 빨았어 무와 예술을 밀리기 끝까지 까딱한 뒤를 빨았 Satu.